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우등불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송철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우등불은 조체 80, 1991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감높은 청춘 시절을 조국의 부강번영에 바치는 우리 청년들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당을 받드는 길에서 영원히 꼬지지 않는 불길이 되려는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동적이며 진취적인 정서를 안고 흐르는 선율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질과 성격을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속에 불타오르네 아늑한 숙소야 날 찾지 마라 우리들은 바라지 않네 랄랄랄라 우리는 청춘 랄랄랄라 우린 건설자 랄랄랄라 당의 부름에 너는 우리 길동 불타오르네 내 심장 불탈 때 너도 불탄다 당을 받든 우리 맘처럼 랄랄랄라 우리는 청춘 랄랄랄라 우린 건설자 랄랄랄라 당의 부름에 너는 우리 길동 불타오르네 우리가 가는 곳 그 어디나 우등불은 불타 있으리 랄랄랄라 우리는 청춘 랄랄랄라 우린 건설자 랄랄랄라 당의 부름에 너는 우리 길동 무였네 다음은 이강산 하도 좋아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리정호 작곡인 이강산 하도 좋아 이 노래는 조체 89, 2000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햇빛도 찬란한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지배배 지적이며 날아이는 제비에 대한 흉상을 통하여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긍지,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내 조국의 아름다운 범은 영원하리라는 사상을 음악예술적으로 훌륭히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시야 갖고 왔나 봄날이 싣고 왔나 강남에 갔던 집이 이 봄에 다시 왔네 행복의 초마 아래 새 집을 지어놓고 쌍쌍이 모여 앉아 노래 부르네 이 강산 하도 좋아 이 땅이 하도 좋아 제비들이 기쁨의 속삭이네 씨뿌린 들가에도 꽃피는 동산에도 즐겁게 날아이며 노래 부르네 이 강산 하도 좋아 이 땅이 하도 좋아 빌리리 빌리리 치지베베 빌리리 치지베베 멈춰 희망찬 우리 생활 봄노래 함께 남아 온종일 신이 나서 노래 부르네 이 강산 하도 좋아 이 땅이 하도 좋아 빌리리 빌리리 치지베베 빌리리 치지베베 목청껏 노래하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감자 자랑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자 자랑 부르면 부를수록 이 땅 위에 감자 농사의 세력사를 안아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종력적인 용도와 불면 부류의 로고가 되새겨져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옴 에란 작사 장솔봉 작곡인 감자 자랑 이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감자 혁명을 이룩하여 그 덕을 보게 된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하여 조체 88, 199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인민에 대한 숭고한 복무정신을 지니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생일상을 받아하는 어느 한 농촌마을 장수령감의 생활 모습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깊이 있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이 누려가는 행복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효명한 용도의 자랑찬 결실이라는 것을 격조 높이 표현하면서 감자 농사를 도잘지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흥취나는 안땅장단의 리듬을 타고 활기에 넘치어 흐르는 선율은 흥겹고 율동적인 종소로 가사의 사상주제적 내용을 훌륭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손율에서 특징적인 것은 민족적인 종소를 체현한 손율 음조들이 현대적인 리듬을 타고 개성적인 음악 형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가요는 감자 농사를 도잘지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인민들의 충정의 노래로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넘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대진군 기루에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장수 영감 감자 분배 받은 날에 생일상을 차려놓고 동네방네 청했다오. 짤깃짤깃 감자떡에 농마국수 맛 좋은 꽈배기에 감자지짐 감자 차라 사도 많아 서른을 재고서 헛갈려서 어헝헝 감자 자라 감자 자라 많고 많아 감자 찰떡 꿀맛이라 할머니들 혀차는데 아이들은 들락날락 감자 역시 제일이네 많이 들고 장수하소 장수영감 감자 술잔 피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세상 하도 좋아 사람 못 살 막 빠지던 이 고장이 오늘에는 당의 품에 우릉도원 되었다오 감자 농사 많이 짓고 장수하세 아들 딸도 많이 나락을 보세 자라 감자 자라 감자라 만고마라 만고마라 우리 생활 고치게 어허허 감자 자라 좋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